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4절까지 한 절을 더 보면서 사람의 살 동안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에는 여러 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여러 법을 많이 언급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이제 그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준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아주 섬세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복음의 진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율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복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한 장에서 무려 23번이나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실은 설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의 법을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각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원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법에 적용받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원리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 그가 뭐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모든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바울은 본문 첫 절에서부터 율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도 복음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효력은 그 한계가 분명하게 사람의 살 동안만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이 의미는 율법은 행함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죽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도 사람이 죽어 행할 수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죠. 그 사실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남편의 법입니다.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여인의 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보면 되겠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의 생전의 법으로서 남편에게 매인바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동시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당연합니다. 바울은 아내의 행동을 남편의 생과 사, 즉 남편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역시 음부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내는 음부라는 칭호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뭐 전혀 틀림이 없는 남편의 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살아있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율법과 남편의 법이 비유로 볼 때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남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율법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옛 남편이었던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이제 시집을 간 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남편의 법으로 볼 때에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편의 법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성도들은 영원토록 남편의 법과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귀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율법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 속에 나오는 몇 가지의 법을 찾아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면서 새로운 남편이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믿음을 잘 잘 지켜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법을 한꺼번에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삶을 살아서 언제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쉽게 말씀을 해주려고 비유한 것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율법과 남편의 법,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순전한 순결한 신분된 그 신분을 얻게 된 저희들, 이제로부터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깊은 맛을 나타내며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